get to the mina 누가 전해 좀 my baby to my baby 내가 여기 있다고 말야 기다린단 말야 baby you don't need a man 넌 갖다 붙어 갖다 붙어 말 좀 했다 미나 네 맘을 갖췄다면 그냥 나는 삶의 위나 이 세상에 이치란 이치란 용기 있는 자를 따라 나 같은 놈 말야 옛 말일세 열 번 찍으면 넘어간다 너를 위한 선물 Homie 찍겠다 생각만 해도 좋아하니